그대를 안 뒤로 창가에 선 버릇이 생겼습니다.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습니다. 왼종일 창가에 못 박혀 서서 그대를 기다립니다. 창밖엔 하얀 박처럼 둥근 허공이 달려있고 유행처럼 여자들이 지나가고 계절이 바뀝니다. 그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너무 커서 볼 수 없는 천체처럼, 들을 수 없는 음악처럼 그대를 알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모르는 척 냉정히 걸어가다 먼 길 끝 모퉁이에서 싹 돌아보던 자존심 생 가시네처럼 내 안타까움의 마지막 순간 안에 그대 작은 몸짓을 보기 원합니다. 또는 갑자기 어둠 속에서 앙증스런 도깨비처럼 말을 걸어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까지 마음속에 깨끗한 창 하나 지키겠습니다. 그대와 나 사이의 거리는 침묵과 비밀의 공간입니다. 나는 그 불안과 신비, 그리고 내 허전함을 조용히 바라보겠습니다. 멀리 있는 그대의 위치 에너지, 가슴 벅찬 그것을 나는 사랑이라 부릅니다.

야, 4번 답 좀 보여줘. 부끄러운 A학점보다 정직한 B학점이 낫다. 안 읽었니? 으이그. 여자친구, 설거지, 여드름, 용돈, 유머, 하품. 어때? 멋쟁이 아버지의 충고. 부끄러운 A학점보다 정직한 B학점이 낫다. 딸에게 주는 엄마의 충고. 프랑스 향수보다 마음의 향기가 오래간다. 도서출판 비전. 어떻게 받은 젊음의 좌절과 고통. 극한과 도전이 돌출한다. 과학원 아이들. 사랑을 반납하고 청춘을 저당잡힌 천재들의 광기어린 도전장. 한국판 공부벌레들의 이야기. 과학원 아이들. 도서출판 김영서. 어? 아직 안 들어왔네. 좀 늦을지 몰라요. 자, 지금 그 자리에서 직진 3보, 다시 좌회전 2보. 무릎을 구부리면 당신 좋아하는 사과빵. 그리고 커피. 프리마 넣는 거 잊지 말고요. 아내는 여자보다 아름답다. 커피엔 언제나 프리마. 살아있는 나를 느낀다. 닮았지만 다릅니다. 스타일이 중요합니다. 쓰임새 많은 5도어 유럽형 유로 액센트. 스포츠 감각의 3도어 미국형 프로 액센트. 세단형 4도어 액센트까지. 스타일 따라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액센트. It had to be you. TL의 김진훈 씨, 군에 가는 손호준 형과 같이 듣고 싶다고 신청해 주셨죠. 서울 9번포 아파트에서 김형식 씨도 신청해 주신 곡, 영화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중에서 It Had To Be You, 해리 코닉 주니어의 음성이었습니다. 대전 중구 대흥 이동의 조미자 학생, 모의고사 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독서실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짝꿍 미영이 또 학교에서 자율학습을 열심히 하는 소희, 선희, 선화, 은자 그리고 모든 고3들과 함께 듣고 싶다고 예쁜 엽서 보내주셨네요. 자, 오늘 내 인생의 영화 5편 서울 강동구 둔촌동의 마재용씨가 보내주신 사연으로 꾸며봤습니다. 자, 마재용씨의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학교 3학년 때쯤이었을까 신상이라는 인도 영화를 텔레비전에서 봤습니다. 이 영화 신상이 제 인생의 첫 번째 영화고 또 저에게 눈물을 흘릴 정도의 감동을 준 처음이자 마지막 영화입니다. 어느 부자 청년이 음모에 휘말려서 빈털터리가 됩니다. 자신에게 남은 유일한 재산은 친구인 코끼리뿐이죠. 그리고 그 청년은 코끼리들과 쇼를 공연해서 다시 부자가 됩니다. 그러나 코끼리는 악당들로부터 자신의 주인을 보호하려다 총을 맞게 되는데 저는 이 장면에서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그때 소리내 우는 저를 달래기 위해서 외할머니께서 해주신 말씀이 지금도 귓가를 맴돕니다. 아이고 우리 새끼 강아지 울지 마라 울지 마. 영화는 다 가짜라네. 그 이후로는 어찌된 연유인지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아파트의 마재용 씨가 꼽으신 내 인생의 영화, 그 첫 번째 영화였죠. 신상, 인도 영화 신상 중에서 라모는 나의 친구, 경쾌한 곡 띄워드렸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영화 소개해드릴게요. 제 인생의 두 번째 영화는 수채화 같은 영상과 아름다운 음악, 그리고 슬픈 내용으로 저를 포함한 또래의 사춘기 소년 소녀들을 감동시킨 TV영화 소나기입니다. 저는 어려서 잠시 미국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좋아하던 중국 여자아이, 그 아이는 저에게 소나기 같은 아이였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기 며칠 전 흘렸던 그 아이의 눈물을 저는 소나기와 함께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강릉에 하늘이가 아주 오랜만에 엽서를 보내주셨는데 이 빗소리 잘 들으셨습니까? 소나기 중에서 테마를 띄워드렸습니다. 자, 서울 강동구 둔촌동의 마재용 씨의 내 인생의 영화. 이제 세 번째 영화입니다. 제 인생의 세 번째 영화는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의 꿈을 꾸는가 라는 조금은 알쏭달쏭한 제목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블레이드 러너입니다. 이 작품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같은 영화를 두 번째 보면서부터 영화광이 된다. 어떤 평론가의 말이 생각납니다.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저는 이 블레이드 러너로 인해서 영화광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번은 봤으니까요. 극히 단순한 사고방식을 가진 한 소녀는 이 영화 때문에 인간의 미래와 신, 그리고 많은 철학적 문제에 대해서 사색하게 됐습니다. 저번에 언니가 제 엽서를 읽어주셨을 때 주위의 모든 사물들의 소리며 시간들이 멈추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때 엽서가 소개되고 새벽에 여러 사람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기분이 좋았죠. 저희 동아리에 새내기들이 들어왔는데요. 상희, 진희, 주미, 소연이, 경남이에게 앞으로 열심히 활동하길 바라고 꾸준히 좋은 사이로 지냈으면 한다는 얘기 전해달라고 하셨죠? 서울 구로구 고척 이동의 원인숙 씨 잘 들으셨습니까? 영화 블레이드 러너 중에서 늘 러브 테마를 띄워드려서 오늘은 그 중에 삽입곡 One More Kiss Dear 띄워드렸습니다. 충북 제천 장낙동의 권경록 씨, 전남 순천 석현동의 정유진 양도 아주 편안한 시간 됐었는지 모르겠네요. 자, 내 인생의 영화 다섯 편. 서울 강동구 둔촌동의 마재용 씨가 계속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전 고전 음악 애호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모차르트의 팬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렇지만 영화 아마데우스는 제 인생의 네 번째 영화입니다. 고1 때 음악 선생님께서 수업 대신 이 영화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영화의 인물과 완전히 동화되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물론 살리에르와 말이죠. 열심히 공부하면서도 성적이 오르지 않아서 늘 핀잔을 틀어야 하는 저와 공부를 거의 하지 않으면서도 늘 우수한 성적의 제 친구는 마치 살리에르와 모차르트 같았습니다. 대입 학력고사가 끝나고 합격자 발표 날 낙방의 쓰라림을 느끼며 저는 합격한 제 친구 모차르트를 시기어린 눈으로 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살리에르의 대사가 생각났습니다. 오 신이시여, 어째서 저에게는 열정만 주시고 저 건달 같은 녀석에게는 재능을 함께 주셨나이까. 화이텔의 박의병 씨 잘 들으셨습니까? 영화 아마데우스 중에서 모차르트의 교향곡 25번 1악장 띄워드렸습니다. 서울 강동구 둔촌동의 마재용 씨가 보내주신 내 인생의 영화. 이제 마지막 영화입니다. 힘겨운 재수 시절 저에게 늘 힘이 되어준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공부를 무척 열심히 하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지겹고 힘든 재수 생활이 종반으로 치달을 때 사건이 생겼습니다. 바로 저와 친구가 다니던 입시학원 옆에 비디오방이라는 것이 생긴 것이죠. 저는 그 친구를 열심히 꼬셨습니다. 하지만 공부만 고집하는 그 친구는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의 집요한 꼬임에 그 친구도 결국 비디오방에 가게 됐습니다. 영화 열혈나마를 보는 것을 조건으로 말입니다. 그 친구는 그 영화를 세 번째 보는 거였지만 역시 좋다고 조건을 내건 거죠. 영화의 강한 리얼리티와 어두운 분위기는 당시 제가 처한 상황 때문인지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극중의 주인공들이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영웅 소리를 듣고 싶어 했듯이 저와 친구 역시 합격 소리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저는 그토록 원하던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열심히 공부하던 친구는 낙방했습니다. 공부하던 그 친구를 꾀어내던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너무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그 친구의 낙방은 저에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살리에르가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무튼 영화 열혈나마는 제 인생의 다섯 번째 영화고 마지막 누아르 영화입니다. 새내기의 틀을 채 벗지 못한 저에게 앞으로의 인생은 밝게만 보입니다. 그리고 누아르 영화는 더 이상 저와는 어울릴 것 같지 않습니다. 想回首的时候，爱情终究是一场空。谁说我俩的过去尽在不言中？别忘了我曾拥有你，你也曾爱过我。当你留给我我不想接受的伤痛，爱情到头来还是梦。别说我俩的世界有太多不同，就说你已经忘了我，你就要离开我。太多，就当我从来没有过，还是消失在我心头。谁曾经提醒我，我的爱没有把握，就当我从来没有过，还是忘了你。想接受的伤痛，爱情到头来还是梦。 别说我俩的世界有太多不同，就说你已经忘了我，你就要离开我，谁能够告诉我我是否付出太多，就当我从来没有过，还是消失在我心头，谁曾经提醒我我的爱没有把握，就当我从来没有过，还是忘了你，忘了我，谁能够告诉我我是否付出太多，就当我从来没有过，还是消失在我心头，谁曾经提醒我我的爱没有把握，就当我从来没有过，还是忘了你，忘了我。 어찌하여 이 곡은 들을 때마다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걸까요? 아마도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생각이 나서 그런 것 같아요. 왕거리 불렀죠? 왕러니 왕러워 너를 잊고 나를 잊고 열혈나마의 주제곡이었습니다. 서울 중랑구 면목육동의 김재규 씨, 은평구 가련이동의 곽길상 씨 잘 들으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서 마재용 씨가 보내주신 내 인생의 영화 다섯 편 다 들어봤는데요. 마재용 씨는 일단 너무너무 고맙고요. 저희가 작은 선물 마련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FM 영화 앞으로, 영화 음악 앞으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한 영화당 한 원고지 1-2매 정도 그렇게 쓰셔서 내 인생의 영화라고 겉장에 쓰셔서요. 우편번호 150-60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19호 FM영화음악 담당자 앞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뽑아서 예쁜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광주 서구 주월동의 손홍란 씨 듣고 계십니까? 하이텔의 황상현 씨, 염석원 씨가 예전에 신청하신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강동구 명의동의 지연 씨 함께해 주시고요. 전북 전주 효자동에서 민정 씨가 선생님 생신 함께 축하해 주신 거, 제가 축하곡으로 루이 암스트롱의 곡 골랐습니다. Good Morning Vietnam 중에서 What a Wonderful World. I see trees of green, red roses too. I see them bloom for me and you,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I see skies of blue and clouds of white, the bright blessed day, the dogs say goodnight,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The colors of the rainbow, so pretty in the sky, are also on the faces of people going by. I see friends shaking hands. 대구 서구 평리사동의 허은숙 씨. 어떡하죠? 혹시 녹음 못하셨으면 연달아서 음악을 띄워드려서 혹시 녹음하시는데 불편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친구 경주가, 경주씨가 은숙씨의 마음은 다 알았을 거예요. 영화 멤피스 벨 중에서 데니 보이 띄워드렸습니다. 자, 대구동구 신암사동의 지현정씨 사연 잘 받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최규민씨, 도대체 왜 답장을 안 보내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규민 씨의 그 두 장 빽빽한 그 편지 잘 읽어봤습니다. 여러 가지 도움되는 말도 많았고요. 여러분의 편지는 제가 꼬박꼬박 읽어보는데요. 답장을 어떻게 다 드리겠어요. 규민 씨에게는 그 정성에 감탄해서 제가 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헐리우드 영화 음악 오리지널 CD로요. 자, 규민 씨 축하드리고요. 오늘 마지막 곡은 하이텔의 김인영 씨가 신청하신 곡 골랐습니다. 영화 화기소림에 삽입된 야니의 곡이죠. 이 야니의 아름다운 피아노 연주곡이 삽입됐는데요. Reflections of Passion. 자, 이 곡을 마지막으로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홍동식, 저는 정은임이었고요. 여러분 편한 밤 되세요.